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시험 발사를 걸거둔 것과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5일부터 18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. 러시아의 따스통신, 중국의 신화통신, 환구망, 신화망, 중국 보도망, 방송망, 청년망, 중국망, 쿠바의 브렌사라티나 통신, 일본의 교도 통신, 지지 통신, 이집트 신문 알 미스리 알리아움, 브라질 신문 빠뜨리아 라티나와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연회, 조선과의 친선협회 뻘수가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전문 또는 여지로 보도했습니다.